찬송의 아침 신현미 집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1월이 지나고 새 달을 맞았습니다.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었을까요? 뉴질랜드의 1월 더위가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야가 탁 트인 넓은 들판을 자동차로 달렸습니다. 대부분 들판의 풀들은 누렇게 변해 있었는데 농부가 열심히 스프링 쿨러를 통해 물을 뿌린 채소밭이나 과수원은 초록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도 성령의 담비로 흠뻑 적셔지면 이것들처럼 생명력을 잘 유지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뜨거우시기도 하시지만 시원하시기도 한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나를 통하여 온맘 다해 축복의 통로 반석의 길 오직 주만이. 단비를 내리시오. 나아가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거점 없이 완성이 되죠 봐.